우리가 사는 이 세상 천만 년을 살 것처럼 욕심만 부려 꾸려 그래봐야 단 100년도 못 살고 가는 인생 덧없이 왔다가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련마 사랑하며 살아가요 즐겁게 살아가요 나누며 살아요 베풀며 살아가요 다시 못 올 인생 꽃잎처럼 피어 떠지는 인생 욕심만 부려 꾸려 그래봐야 단 100년도 못 살고 가는 인생 덧없이 왔다가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련마 사랑하며 살아가요 즐겁게 살아가요 다시 못 올 인생 꽃잎처럼 피어 떠지는 인생 나누며 살아요 베풀며 살아가 다시 못 올 인생 꽃잎처럼 피어 떠지는 인생